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생일 52살 맞는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다시 한번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아울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9월 11일, 평양.